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 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돼 함께 울고 우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국제대회 병역 특혜 논란입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어느덧 2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혜택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의 군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메달의 영광을 가져다 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들은 비판을 받게 된 걸까요? 그 전에 잠시 2018 자카르타 할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 그 순간의 떨림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그럼 지금 바로 겔노라 붕 카르노 야구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은 예선, 조별예선, 순위결정전, 슈퍼라운드, 그리고 결승라운드로 이뤄져 있습니다. B조에서 홍콩과 대만, 인도네시아를 꺾고 마침내 결승전까지 올라온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입니다. 2018년 9월 1일, 오늘 결승전 상대면 한국인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일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일전에서 승리하면 10번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있죠. 특히 이미 일본을 슈퍼라운드에서 5-1로 누른 적이 있어서인지 대중들이 야구에 건 기대와 관심은 엄청났습니다. 1회 초, 대한민국의 양현종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은 6이닝 동안 1안타만 내주며 일본의 타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비록 안타는 단 4개에 불과했지만 초반에만 3점을 뽑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일본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한국은 1회 말 일본 선발인 도미야로 요가의 난조로 잡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김하성이 연속 볼넷을 얻어낸 뒤 김재환의 중전 안타로 무사 만루를 만들어내네요. 여기서 박병호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으나 안치홍의 2타점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한편 3회, 만루 찬스를 놓쳤던 박병호가 가운데 담장을 넘기며 큼지막한 솔로 홈런까지 날려냅니다. 이후 한국이 뽑아낸 안타는 한 개뿐이지만 장필중이 2이닝, 정우림이 1이닝을 무안타로 막아 3점 차 리드를 지킵니다. 한국의 완승, 금메달의 주인공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9명이 병역에서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금이 환영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지만 선수들은 이와 얽힌 비판에 끝까지 웃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을 이끌었던 선동열 감독 역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귀국길에서의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인가요? 금메달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든 이들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경기 이후 일부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업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대표팀을 꾸린 일본, 그리고 실업 선수와 프로 선수가 섞여 2군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타이완과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경우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아마추어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KBO 리그 올스타 타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성적과는 별개로 프로 선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이 실업팀을 상대로도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점수를 따내는 시기였죠. 나온 홈런도 모두 솔로 홈런이었으며 시원하게 연타를 때려내 득점을 내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성적이 더 우수한 선수를 두고도 미필 선수를 아시안게임에 데려가 야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대회를 단순히 병역 특혜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논란은 그 전부터 많은 체육인들을 머리 아프게 했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나지만 선수가 부상 사실을 숨기고 대표팀 명단에 올라 더 나은 선수를 기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적 있는가 하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축구의 김기회 선수가 후반 4분만 뛰고 교체되었음에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병역 혜택을 받았다며 비난받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2018년 자카르타 할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특혜를 받은 선수 중 절반 이상이 야구, 축구의 팀 종목이었기도 했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야구 대표팀의 군 면제를 박탈하라는 청원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 이어져 스포츠계를 벗어나 병역 특혜를 스포츠와 순수 예술로 제한하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한때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두고 빚어진 갈등 역시 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사항에 대해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불투명한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논란에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병역 문제는 야구만 주는 게 아닐 뿐더러 체육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죠. 섣불리 모든 병역 특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건 다소 감정적인 주장이며 우리는 여타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단체들의 경우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2022 아시안게임을 입출 앞둔 9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2014 자카르타 할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의 영광과 이를 둘러싼 병역 특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해 아쉽지만 스포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온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위한 쉬어가는 시간이니 가족들과 둘러앉아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을 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우, 캐스터 배윤,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 UBS